하나씩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줄이면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시죠. 계시라고 하는 것은 revelation, 이것은 계시가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신다, 이것이 계시죠.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신다. 그런데 성경은 일반적으로 성경은 충분성이 있는 책이라 이런 말을 합니다. Sufficiency of the scripture, 성경의 충분성이라 말을 하는데, 그럼 성경은 무엇을 위해서 충분한 거냐, 성경이 뭐 지리를 공부하기 위해 충분한 거냐, 법률학을 공부하기 위해 충분한 거냐, 아니면은 무슨 비즈니스를 공부하기 위해 충분한 거냐, 그런 건 아니고, 성경은 비즈니스 공부하는 책도 아니고 법률학 공부하는 책도 아니고 뭐 공학 공부하는 책도 아닙니다. 그럼 성경은 무엇을 위해서 충분한 책이냐, 인간의 두 가지를 위해서 충분한 책입니다. 하나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구원받느냐, 또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느냐, 즉 구원과 성화, salvation and sanctification, 이 구원과 성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말씀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의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충분성이라, 성경의 충분성이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계시를 떠나서는 인간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이것은 물론 확대 해석해서 천국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근본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은 곧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사람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생각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계시를 떠나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구원받고자 하고 하는 것은 모든 시도는 헛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성경의 계시를 깨닫게 해주실 때에만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것이고 구원에 관한 진리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구원과 그리고 성화에 관한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이 아니고 계시가 아니고서는 사람은 복음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도 들을 수가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연 계시이고 또 다른 하나는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특별 계시라는 방법 말고도 자연 계시라는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럼 자연 계시란 뭐냐? 자연과 피조물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뭐 하나님이 만드신 건 몰라도 내가 만든 건 아니다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인간이 만든 건 아니다. 저 구름을 보라, 인간이 만든 건 아니다. 욥이요, 욥이 구름을 보고 그랬잖아요. 야, 저 구름은 물을 가득 담고 있으면서도 찢어지지를 않는구나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이나 하늘이나 별이나 태양이나 달이나 이런 걸 보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인간이 만든 건 아니다. 그러면 이 자연이 뭘 드러내고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 만드셨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연 계시라고 말하는 것이죠.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이 구름도요 아주 재밌습니다. 이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우고 예수님이 오실 때도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고 이 구름이라는 것이 아주 신령한 것입니다. 비행기 타고 하늘에 올라가 보면 구름 속도 지나가는데 야 도대체 여기 무슨 물이 이렇게 많이 들었을까? 그런데 한번 구름이 물을 쏟기 시작하면 우면산 무너지도록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참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하늘의 이 대자연의 이 섭리는 오묘한 것이에요. 시편 97편 6절에도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이 자연 계시는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연 계시는 대상이 모든 사람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연 계시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로마서 1장 19절로부터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 자연 계시의 기능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만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하여금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을 때에 나는 하나님 계신 거 몰랐습니다. 이렇게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 계신 걸 몰랐으면은 달은 네가 만들었냐? 해는 네가 만들었냐? 그러면 아닙니다. 그러면 만든 존재가 있다고 만든 존재가 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하지 아니했느냐 하면은 유구무원이거늘 핑계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자연 계시는 인간으로 하여금 심판받을 때 하나님이 계신 걸 몰랐다고 핑계댈 수 없도록 하는 그런 펑션이 있는 것입니다. 자연 계시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구덩이에 빠지면 아이쿠 하나님 그런다잖아요. 스님도 빠질 때는 아이쿠 하나님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연 계시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단지 하나님의 이름도 잘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것을 인간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몰랐다고 핑계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연 계시에서 드러난 진리마저도 거부한다는 것이에요. 자연 계시에서 나타난 진리,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 그것조차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마음이 미련하고 생각이 허망해서 자연 계시가 주는 진리조차도 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는 진리의 거부자예요. 진리를 거부합니다. 자연 계시만 가지고는 알 수 없는 게 있어요. 자연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은 보여줄진 몰라도 자연 계시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한계냐?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 이걸 자연 계시는 말하지 않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이걸 자연 계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구주이시라, 이것을 말하지 않아요. 이 자연 계시만 가지고는 구원의 길을 알 수가 없다. 그런 말인 것이죠. 그러므로 자연 계시의 이 한계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특별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무슨 계시라고요? 특별 계시. 온 세상의 하늘과 땅 피조물들은 무슨 계시? 자연 계시.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 근데 자연 계시로는 구원의 길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한계 때문에 특별 계시를 주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기록을 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4절까지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여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에 가르치신 게 있습니다. 성령에 가르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말이라 그랬어요. 말, 언어. 성령이 가르치신 것은 언어입니다. 근데 그러면 어떤 언어냐? 그 언어가 어떤 언어냐? 성령이 가르치신 언어가 어디 있느냐? 그게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 66권이 성령이 가르치신 언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성경 구약과 신약 66권의 주제는 뭐냐? 주제는 뭔가 하면 구원의 길이에요. The way of salvation.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은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 이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는 인간은 그건 마귀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마귀가 시켜갖고 하는 말이에요. 그것이요. 마귀 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계획은 성경 어느 부분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모세 오경에서도 구원의 계획이 나타나 있고 또 역사서를 보아도 구원의 계획이 나타나 있고 선지서를 보아도 구원의 계획이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선지서에도 온통 예수님 얘기고 역사서도 온통 예수님 얘기고 저는 구약 성경을 설교합니다만은 구약을 하나 신약을 하나 내용은 동일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은 구원을 받고 거룩하게 살 수 있다. 구원과 성화,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에 약간 불분명하게 나타나 있던 것이 역사서에 조금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선지서에 가면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신약에 나가면 더 확실하게 나타나고 그래서 이것을 계시의 점진성이라, 점진적으로 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의 무슨 성이 있다고요? 점진성. 점진성.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쭉 얘기하면 날도 덥고 하니까 눈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뭐냐? 눈꺼풀이다. 자꾸 이제 눈꺼풀이 내려갈 수가 있죠. 근데 정신 차리고 잘 들으셔야 돼요.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주신 언어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주신 언어. 특별 계시인 성경의 주제는 구원의 길이라 그랬어요. 이 성경은 우리가 한 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게 책 한 권이 아니에요. 이것은 66권으로 된 도서관인 것입니다. 66권의 도서관이에요. 그것을 이제 한 군데다가 이렇게 뭉쳐 놓은 것이죠. 이 성경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앞에 39권은 구약이라고 부르고 뒤에 27권은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울 때는 3구는 27 이렇게 해서 66권을 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별한 것은 인간이 구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구별해 놓으신 것이에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이 구약이고 구약을 기록한 후에 약 400년간의 간격이 있다가 이게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을 하죠. 400년 정도 간격이 있다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의 신약이 기록이 되었던 것입니다. 27권의 신약도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마자 탁 나온 건 아니고 사람들이 사도들이 점진적으로 다 기록을 해가지고 완성이 된 것입니다. 구약을 올드 테스타먼트 영어로 그렇게 말하고 신약은 뉴 테스타먼트라고 말을 하지만 이 테스타멘트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카비넌트인 것입니다. 언약이에요.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 신약이라는 말이 등장하냐? 7번 등장합니다. 7번. 제가 다 검색을 해보니까 7번 등장해요. 정확히 6번이고 한 번은 번역에 따라서 새 언약이라고 된 데도 있고 그냥 언약이라고 된 데도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른 번역에는 새 언약의 피니라 The blood of new covenant 이렇게 된 것도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또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고린도후서 3장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히브리서 8장 8절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 다섯 개 읽었어요. 두 개 더 남았어요. 히브리서 8장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라. 히브리서 9장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는 신약이라는 말이 신약성서에 7번 등장하고 있어요. 7번. 그러므로 신약이라는 말은 본래는 27권의 책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본래는 책을 가리켜 신약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은 하나님이 인간과 세우신 새로운 언약이라 하는 말이죠. New Covenant, 새로운 언약이라. 그런데요, 하나님이 인간하고 언약을 맺으신 거죠. 언약. 이 언약이라는 거는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하고 언약을 맺으신 것은 성경은 언제 맺었다고 하냐면은 창세 전에 맺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인간과 창세 전에 언약을 맺으셨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 언약이라 합니다. Covenant of Grace. 은혜 언약.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이 타락할 걸 다 아시고 타락한 인간 가운데서 일부를 건져내시고자 이미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계획을 하셨어요. 일부를 구원하시고자 계획을 하셨는데 그 일부를 구원하시고자 세운 계획을 가리켜서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무슨 언약이요? 은혜 언약, Covenant of Grace, 은혜 언약. 그런데 이 은혜 언약이 구약 시대에는 이것이 그림자와 예표로 시행이 됐어요. 은혜 언약 하나님이 영원전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림자로 예표로 은혜 언약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리스도가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그림자를 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언약은 새로운 방식으로 시행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맺은 게 아니고 이미 영원한 때전에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을 새로운 방식으로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그림자와 예표를 보고 믿고 구원받았죠. 그러나 지금 신약 시대에는 실체를 보고 믿고 구원받는 것이에요. 실체는 누구냐? 구약 시대에는 이 모든 것이 그림자요 예표였지만은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신다는 언약인 것입니다. 과거 구약시대에는 그림자로 예표로 제사를 지내가지고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제사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짐승 잡아가지고 자기도 죄인이니까 자기 죄를 가지고도 들어가고 백성의 죄를 가지고도 들어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1년에 한 차례 제사를 지내가지고는 죄 용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그림자요 예표에 불과한 것이지 이제는 실체로서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신다. 이것이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언약이 새로운 방식으로 시행된다 이런 뜻이죠. 구약시대에는 은혜의 언약이 그림자와 예표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은혜의 언약이 새로운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행이 된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해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 택한 자들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에다가 다 얹으셔서 다 갚으시고 이제는 성령이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영원전 창세전에 인간과 언약을 맺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인간이 자유의지로 알아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성경도 아니고 신학도 아니고 인간이 고안해낸 그건 펠라기우스주의, 아르미니우스주의 역사가 이단으로 정죄하고 목사들이 그거 아니다고 정죄했던 그런 사상이에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희한하게도 그런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은 성경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영원한 때전 창세전에 세워놓으신 은혜의 언약을 구약시대에는 예표로 집행되고 신약시대는 실체로 집행되었다. 그런 집행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옛 언약 구약도 같은 은혜 언약이라도 예표와 의식으로 집행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옛 언약은 은혜 언약이 그림자로 시행되는 거지만 새 언약은 실체로서 시행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이 은혜 언약을 인치는 것도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로서 인쳤어요. 그것은 예표요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실체로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이 인쳐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은혜 언약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모두 언약의 축복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성령께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믿음이 뭐 내가 자유의지를 알아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성부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모든 언약의 축복들을 받게 됩니다. 이제 성령의 은혜로 예수가 내 구주이시고 내 죄값을 갚아주신 구주이시다 이것을 믿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언약의 축복들을 다 받게 돼요. 언약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맺으신 은혜 언약의 축복은 이 은혜 언약의 대상자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의롭다 함을 주시겠다, 영생을 주시겠다, 성령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그들은 영생하며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축복들인 것입니다. 이런 축복은 이 세상에서 부자 되고 먹고 살고 하는 축복하고는 상대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뭐 부자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부러워하지 마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그것이 큰 축복이고 이것을 카비넨탈 블레싱스, 언약적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축복, 언약적 축복,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대상이 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인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중보자로 해서 언약의 축복들을 하나님이 주신다.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이 축복은 현세에서 잠깐 누리는 복하고는 상대도 안 되는 것이에요. 상대도 안 되고 비교도 안 되고 가치에 있어서는 이것이 썩을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썩지 않는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썩을 걸 가지고 썩지 않는 축복으로 우리는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고 구약은 옛 언약이지만은 구약이라고 말할 때 일반적으로 39권의 책을 가리키는 용어로 씁니다. 그렇죠? 구약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은 약 잡수신다. 무슨 약 먹냐? 구약하고 신약하고 먹는다. 근데 이게 먹는 약이 아니고 구약은 39권의 책, 그리고 새 언약을 기록한 27권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부르면 안 되냐? 안 되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님께서도 39권의 책을 가리켜서 구약이라고 부르신 예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그런 예가 있어요.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약이라는 용어를 39권의 책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이고 그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되는 거다, 되는 거다. 졸다가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되는 겁니다, 그러셔야죠. 여러분, 구약 성경은 유대인의 성경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성경이라고 말할 때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 사도들이 성경이라고 말할 때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할 때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도들이 구약을 인용할 때에는 이 구약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지만은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어요. 헬라어로. 이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70인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BC 3세기에 저기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서 72명의 유대인, 뭐 일반적으로 그냥 70인이라고 그래요. 70명의 유대인 학자들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에서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70인역이라, 70인역이라는 라틴 말로 셉투아진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헬라어 성경이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기록이 된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구약 성경을 강해하고 가르침으로 신약의 진리를 가르쳤어요. 구약 성경을 이용해서 신약의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신약의 진리는 실체이지만은 구약에 이미 그 뿌리가 놓여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설교할 때는 복음의 뿌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신약을 설교할 때는 복음의 열매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이 성경이라고 한다면 신약이 성경이라는 것은 누가 권위를 주었느냐? 신약도 하나님 말씀이고 신약도 27권이 성경이라 하는 것은 누가 권위를 주었느냐? 그 권위를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로 47절에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의 말이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동일한 권위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과 모세의 글은 동일한 권위를 가진 말씀이에요. 이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신성의 능력으로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려내고 저보고 죽은 자를 살려내라는 분도 있는데 저는 하나님이 아니라 못 살려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살려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저보고 또 뭐 한강을 걸으라는 분도 있는데 제가 겨울에는 걸을 수 있어요. 겨울에는 얼어서.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름에는 못 걷습니다. 여름에 걸으라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여름에도 갈릴리 바다를 디베리아 호숫가를 걸어가셨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거한 책이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그러니까 모세의 글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영감을 주셔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 말씀도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책을 몇 권이나 기록을 하셨나요? 책을. 예수님은요, 단 한 권도 기록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록하신 책이 있다면은 참 우리가 읽겠는데 한 권도 기록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몇 권 기록하셨나요? 한 권도 기록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이나 다 마찬가지로 한 권도 기록을 안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록을 하셨냐? 성부와 성자는 인간을 매개자로 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시는 것,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 인간에게 주시는 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계시, 계시라고 하는 거죠. 계시, 계시를 받는 거예요. 계시를 받아. 아, 요새는 뭐 자기가 계시 받는 데는 인간들이 많은데 자기도 사도라고 하는 인간들, 정신 나간 인간들이에요. 자기가 무슨 사도예요? 무슨 사도는 신학교도 제대로 안 다니고 신학교 다니고 졸기만 하고 다니는 화상들이 무슨 사도? 아이고, 사도 아닙니다. 봐요. 그러니까 제가 세 번째 강의 때 사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고 선지자들은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계시를 어저께 받았는데 오늘 쓰려고 하니까 다 까먹었다. 아이, 그러면 골치 아프지 않겠어요? 계시는 예수님이 3년 전에 주셨는데 아유, 쓰려고 하니까 뭐라고 하셨나 다 까먹어서 그냥 대충 썼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받은 계시를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성령이 감독을 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이 받은 계시를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감독하시는 것이 영감인 것이에요. Inspiration, 영감. 그러니까 무슨 셰익스피어가 영감이 있어가지고 뭐 작품을 많이 썼다 그런 영감은 그건 성경을 기록한 영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영감인 것입니다. 그 영감이라는 말을 써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인간을 매개자로 하는데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신약 시대에는 사도들을 매개자로 해가지고 계시를 주시고 성령은 그 계시를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영감을 주시고 그러니까 영감 inspiration이라는 것의 정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인간이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하는 성령의 작용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온 것이 성경이에요.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이 구약성경, 사도들이 기록한 것이 신약성경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와 선지자는 이건 사도 직분은 이미 끝난 직분이고 더 이상의 사도는 없는 것이죠. 왜? 계시는 신약 27권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이게요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듣는 것을 말하시고 장래일을 알리시리라. 이게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이게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에게 진리 가운데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듣는 것을 말하시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셔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요한복음 14장 26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4장 2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죠?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사도들에게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서 기록하게 하신다. 그래가지고 기록된 것이 신약성경. 그러면 성령의 이런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작용, 이걸 가리켜서 영감, inspiration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극히 중요한 귀절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과 요한복음 14장 26절 극히 중요해. 이 두 귀절은 모두 다 사도들을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 아닌 것이에요. 성령님이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사도들이 글로 기록한 하나님의 계시를 글로 기록하게 된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권위가 사도들에게 위임이 되어서 성령님이 영감을 부어 신약 성서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이 신약 성서는 성령이 기록하신 것이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한다고 아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를 믿고 성령이 가르치셔야 이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대학 다닐 때도 성경을 맨날 갖고 다닌 사람이에요. 책가방에 맨날 갖고 다니고 읽었지만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라. 뭐라고 기록이 되었는지 왜 언어가 이렇게 어려운지 하나도 몰라. 하나도. 그런데 28살 때 예수를 딱 믿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 시작하시는데 아 그런 것이로구나 하고 열리기 시작하고 그런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약 이제 오늘은 제가 서론적으로 계시에 대한 얘기 그리고 신약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 원래는 은혜 언약의 새로운 집행이라 하는 의미지만 그러나 27권의 책을 가리키는 말로 쓸 수도 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신약의 권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고 구약과 마찬가지로 신약은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서를 공부해 나가면서 이 신약 성서가 우리 영혼에 깊이 새겨지고 또 여러분이 신약 성서를 더 가까이 하고 많이 읽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